남조선 류남 뉴스에 의하면 괴뢰경찰이 12일 경상북도 성주군 조전면 서송리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남조선 각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날 서송리에 달려든 1,300여 명의 파쇼경찰은 사드 배치지에로 들어가는 괴뢰군의 자동차를 막기 위해 떨쳐나선 성주군 주민들을 마을 회관 안에 강제로 가두고 도로를 차단한 주민들을 에워싸며 복압광란을 일으켰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도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2일 경상북도 성주군 김춘시의 주민들과 원불교 교인들 사드 배치 조지 전국 행동이 서울에 있는 괴뢰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